전 인디아 조선친선협회가 우리 국민들에 대한 남조선 괴뢰 패당의 집단 유인 납치 행위를 규탄해서 7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단체는 성명에서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과 유엔 인권리사회 의장이 남조선 당국으로 하여금 지난 4월 초 중국 절강성 리영파에서 백주에 유인 납치하여 남조선으로 끌고 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여성 국민들을 즉시 돌려보내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